con melodie 가슴을 적시는 두 사람 어둠은 짙어가고 모두 다 돌아간 시간 마셔버린 술잔 속에 제목만 하얗게 쌓이네 사랑은 속삭이다 당신의 불타던 입술로 어떻게 안녕이라고 차갑게 말할 수 있나 당신이 당신이 포기한 그 사랑 어차피 끊어진 차라리 말 없이 나 스스로 내가 먼저 돌아 설레요 차라리 말 없이 내 스스로